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중국, 볼가리아, 메이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 졸라매들이 송악리에 열렸습니다. 졸라매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졸라매장들에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위대성 도서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들인 김일성아와 김정일 아들이 졸라매장들을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